마이크 됐어. 마이크 테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왜요? 녹음이 되는가가 중요하지. 녹음하고 있어요. 확실해? 네, 확실합니다. 아까도 초반부터 너 앞에 연습할 때부터 녹음하고 있었어. 내가 이어폰에 끼고 있을 때는 안 들렸겠지. 이어폰 끼고 있을 때 뒤에서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랬어. 왜? 어? 변태야? 그냥 멋있어서. 내가 진심 멋있는 걸 보여주지. 언젠가. 아니 지금도 충분히 멋있었어. 예. 난 너무 병신 같았어요. 연습하는 뭐야? 모습을 보여주지 말았어야 했어. 왜? 왜 그렇게 한 큐에 막 연습 안 하고 한 큐에 노르륵 치는 거? 그럼. 야 그건 좀 욕심 아닌가? 그래야 멋있지. 그건 멋있지 않아. 던지지 마. 이 폭력적인 놈아. 어? 뭔 폭력을 썼다 그래? 자. 오프닝 멘트를 해야죠. 연주에 대한 설명을 해야죠. 딱히 뭐 설명이 필요한가? 아.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네가 기타를 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피아노를 친 기간보다 네가 기타를 친 기간이 훨씬 더 짧은데 넌 어떻게 보면 약간 무리해가지고 한 거잖아 그날. 아니야 무리까지는 아니고 막 몇 시간씩 연습하고 막 기타 레슨 뭐 선생한테도 막 포인트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부끄러우니까 받고. 그런 얘기 하지 마 부끄러워. 어? 이거 자를 거야. 시끄러봐. 이거 자를 거야. 그래서 네, 너도 한번 했으니까 나도 한번 하겠다 하면서 오늘은 내가 뭔가를 해보리라 하고 너 또 집에 놀고 있는 키보드가 있다길래 갖고 와보라 해서 그냥 예전부터 좋아했던 노래인데 피아노가 메인으로 반주가 되는 곡이라 그리고 내가 들어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악보를 뽑아달라고 해서 오늘 다급하게 아니 어떻게 악보를 여기 와서 2시간 전에 악보를 주고 2시간? 그렇지 2시간 전에 보기만 왔지 2시간 전에 악보를 주고 갓 출력한 악보를 한 10분 연습하고 아니야 10분은 아니야 한 20분? 20분 연습하고 또 테이크도 그렇게 많지 않게 아니야 많았어 진짜 중간에 잡음 넣지 말라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었지만 아... 야 피아노 이만큼 치는 애들은 많아 진짜 그래? 걔네들이 다 벤폴즈 노래를 모를 뿐이야 어쨌든 이 곡은 벤폴즈의 스틸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벤폴즈의 스틸이라는 노래로 악보는 제가 어렵게 구했어요 뭘 어렵게 구해 막 한참 찾았단 말이야 그래. 그러다 자본의 힘을 빌려서 그냥 고생했네. 악보를 사와서. 예. 감사합니다. 오프닝을 무능이의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3.99를 쓰셨네요. 무능이의 연주를 훌륭한 연주를 들어보셨습니다. 박수. 청취자. 훌륭하지는 않았어. 청취자. 박수 쳐. 박수. 됐고. AB 박수 쳐.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까칠한 성분 박수 쳐! 아니야 걔는 안 할 거야 서부간선을 여행하는 키치하이커 9회 99 서부간선을 여행하는 키치하이커 9회를 무능이의 훌륭한 연주로 아 좀 그만해 난 너무 좋아서 그런 거야. 나 작아지고 있어. 왜 작아져? 내 먼지만해져서 낑낑거리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그만해. 그래 낑낑거려봐 한번. 아 진짜 멋있었어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신청곡을 안 보내주시길래 신청곡이 있으면 신청곡으로 할게요 언젠가. 신청곡을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십시오. 네 선택은 내 맘. 나는 근데 9회라 그러면 그 인생 역전 타에서 9회 말? 9회 막 역전 홈런 치고 싶은데 벤치 대기도 하지 못하는데 역전 타는 무슨 역전 타 오늘의 주제는 설명해봐 오늘의 주제는 내가 어떻게 아까 잠깐 생각했는데 나오면서 한마디로 설명할 방법을 모르겠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 전에 내가 너에게 이걸 이렇게 선곡을 하자고 얘기했던 날의 얘기를 해야 돼. 그날의 이유. 그러니까 이 정신 상태를 이해하실 수 있으면 내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엄마랑 여행을 다녀왔는데 지난 일요일하고 월요일에 네. 야 존댓말 하지 마. 어. 다녀왔는데 그 뭐야 팔봉산을 등산을 했어. 근데 팔봉산이 되게 요망한 곳이었더라고. 아니 이렇게 귀여운 말로 표현하면 안 돼. 지옥이었어. 헬이었어 헬. 그게 팔봉이 봉이 8개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나는 팔봉 중에 엄마 처음에 팔봉까지 다 가재. 근데 아무리 봐도 8번째 봉은 워낙 험난해가지고 장비가 없으면 올라가지 말라고 써있더라. 아. 그래서 엄마 어제 비도 왔고 무리다. 그리고 엄마 딸은 산이 싫다. 그래서 엄마 알았다 그러면 네가 안 되겠다 하는 순간 그만하자. 내가 미리 등산로를 싹 봤어. 2봉하고 3봉 사이에 하산로가 있어. 그래서 아, 나 저기까지만 갈지. 최선을 다해보자. 그만큼만 했는데도 1시간 아니야 거의 2시간이 걸렸어. 2봉까지 갔다가 하산로로 내려오는 게 3봉 사이에. 너무 힘든 거야. 길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 와중에 엄마 미끄러져서 다치고 막 강원 119 앱을 깔으면 내가 거기에 그 앱 접속만 하면은 내 위치가 파악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진지하게 내가 여기에서 이걸 깔면 위치가 안 나왔어? 일단 핸드폰으로? 어? 핸드폰으로 위치가 안 나왔어? 안 해봤지. 아, 안 해봤어? 설마 그 정도까지 야한 거지. 그리고 핸드폰에 볼 겨를도 없었어. 너무 험난해서. 아. 그래갖고 뭐야 거길 갔다 와서 다른 일단, 산에 또 갔어. 어. 하나가 끝이 아니었어. 다른 하산을 산에, 했는데? 어. 하산을 해가지고 엄마가 이 동네 딴 데를 가보자 이래갖고 홍천강 발원지? 뭐 그런 데가 있어. 근데 거기는 그냥 산책로인 거야. 그냥 거기에도. 그래서 아 그래 여기 가보자 이래갖고 그걸 갔는데 그런 체력이 남아있었어? 그때까진 몰랐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아. 그럼 엄마가 괜찮다 괜찮다니까 그래 괜찮은가 보다. 그냥 평지를 걸으면 괜찮을 거야 해서 갔어. 근데 거기도 가다 보니까 점점 험난해지는 거야. 근데 뭐 정상까지 700m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나 저 700m 못 가겠어 하고 가는데 험난한 700m가 남아 있었던 거지. 1.3km는 편하게 오고 어느 정도는 가고. 2km짜리 코스였는데. 그래서 가다 돌아왔어. 돌아오면 생각했어. 나 내일 죽었다. 평지까지만 가고 돌아왔는데도 아니야. 700m를 마저 올라갔어. 700m 중에 한 400m까지는 올라가고 아. 300m에서 포기했어. 이대로 300m를 더 가다간 안 된다. 난 못 간다. 엄마도 보니까 엄마도 이미 알았어. 자기도 힘들어. 거기 갔다 와가지고 다음 날이 됐는데 어쨌든 이제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내가 그날 의자에 앉아있다가 내가 의자에 앉았을 때 이렇게 책상들을 하고 앉아있거든. 이게 버릇이거든. 다리를 펴가지고 의자 밑으로 땅을 디뎠어. 나도 모르게 이게 꺾여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헉 하면서 막 책상 붙잡고 이상한 자세로 넘어질 뻔한 거야. 근데 막 우리 팀장이 막 왜 이래 이러면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땅이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그러고서 내가 그날 너한테 이제 이번 주말쯤에 방송을 해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으니까 선곡을 하는데 이불 밖으로 나가기 싫을 때 진짜 그때 마음은 내가 오늘 출근을 왜 했을까 하는 마음이었거든. 그냥 이불 속에 있을 걸. 그럼 난 이렇게 발을 헛디디지도 않았을 텐데. 너무 힘들었거든. 그럴 때 듣는 노래 라고 해서 너에게 열심히 설명을 하고 넌 뭔가 알아들은 것 같아서 했지만 또 이걸 어떻게 오늘의 선곡의 주제가 뭔지 설명하려고 하니까 깜깜해졌어.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하면 그거 이제 휴식을 할 때 듣는 노래인데 그 휴식은 그 좀 휴식, 그러니까 그냥 휴식이 아니라 널브러져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마음이 편해지고 싶을 때. 브레이크가 아니라 레스트. 아니 그냥 파워 오프. 나는 파워 오프. 죽는 거 그냥. 그래 넌 설명해 봐라 너의 언어로. 나의 언어는 그거지 그 그러니까 대충 그거를 설명하는 말은 그거였잖아. 이불 밖은 위험해. 이불 밖은 위험해.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이제 좀 더 브레이크가 아니라 레이지 레스트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어. 그냥 쉬고 이렇게 물론 선곡을 했을 때 그 선곡을 하다 보니까 이런 휴식이나 저런 휴식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따로 하게 돼서 그렇게 된 건 있지만 그런 좀 깔아지는 휴식. 그래 그거야. 내 말한 게 그거야. 땅이 스펀지 같았어. 어. 다리가 꺾일 때. 어. 태어나서 그런 건 처음 느껴봤어. 퍽 이랬어. 그러니까 밖은 밝고 해가 중천에 올랐는데 이불 밖으로 나가기 싫은 거 그런 거. 다 만사 다 귀찮은 거. 그래도 괜찮다는 마음이 들게 해주는 노래 나한테는. 안 나가도 괜찮아. 하루쯤 그냥 여기 있자. 이런 노래.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징크스가 또 있잖아. 징크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이러면 말이 길어지는데. 노래에 대한 설명을 최대한 짧게 하고 수다를 많이 떨자. 징크스가 있어. 너 때문이야. 네. 어. 자백해. 아 징크스가 짧게 말해. 저희가 몇 번의 징크스가 있었는데 왠지 이렇게 처음에 초반에 이제 세 곡씩 선곡을 하기로 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중간에 번외곡이 나오기도 하고 조금 더 욕심이 있어서 이제 네 곡씩 선곡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노래를 많이 소개하자 하는 마음 노래를 많이 그 주제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노래를 많이 소개하자는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꼭 날립니다. 녹음을 날리거나 아니면 잡음이 많이 들어갔거나 그렇지 아니면 뭐 메모리에 문제가 생겼거나 그렇지 이런 저런 종류의 약간 엔지니어링에 의한 사고가 사고가 세 번 정도 네 번 정도 있었어요. 야 세 번 네 번이면 여태까지 8회 했는데 반이네. 예. 그랬습니다. 물론 순전히 그 중에 한 번을 제외하고는 다 저의 잘못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징크스가 있다 보니까 네 곡씩 하라고 해서 아 네 곡씩 하면 안 된다고 징크스에 또 의해서 그런다고. 또 그런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네 곡을 선곡을 하라고 해놓고 나는 세 곡을 선곡을 했더니 우리 그 징크스를 피하기 위해서 오늘 깨부셔보자 야 이 악마 새끼야 나한테 막 괜히 자기 속은 기분 들으니까 짜증나서 괜히 내가 그런 말을 했나? 어 어쨌든 악마 새끼야 막 그러면서 오늘의 주제는 그런 거고요. 네 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뭐 후기 소개? 아 후기 소개 한번 또 해야지. 먼저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저희 그 팟빵 그 댓글란에도 소개가 돼 있지만 블로그를 하나 오픈을 해서 기존에 소개했던 그 노래들에 대해서 이제 그 문흥이가 번역을 해주고 제가 곡 해석을 하는 작업을 시간이 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와서 한번 봐주세요. 역시 노래는 가사를 아는 게 훨씬 더 그 노래에 대한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그러하오. 네. 일부는 되게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곡 전체의 가사를 보면 느낌이 좀 많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도 있고. 맞아. 그 가사가 안 들렸던 건 아닌데 다 펼쳐놓고 보니까 아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뉘앙스가 읽히는 거? 그랬고요. 후기 중에 이제 지나간 발자국이 남겨준 우리 그 지난 회가 이제 운전할 때 듣는 노래에 대해서 후기를 남겨줬는데 야 목소리 깔지 마. 목소리 뭘 깔아요. 너 깔았어. 후기를 남겨줬는데 에이 가만 그냥 네 맘대로 해라. 운전에는 역시 날카로움을 살린 기타가 중간 박자 이상의 빠른 비트를 타고 흐르는 음악 그런 음악이 딱인 듯합니다. 오늘 소개된 음악들의 공통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토아테이는 아니었나? 여하간 저는 어렸을 적 델리 스파이스 초창기 음악을 많이 들었던 것 같네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이런 거 오늘도 방송 재밌었습니다. 수줍은 꼬밍아웃도 귀여웠고 2부 기다릴게요. 무명님이 안경을 쓰셨었나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제가 안경을 바꿨는데 뭐 다들 관심이 없다는 얘기. 심지어 나랑 되게 여러 번 그 만났던 지나간 발자국님 역시 그런 관심이 없다고 그러고. 예. 그냥 얘한테 너는 돌처럼 보이는 거지. 아니 얘 그냥 놀리라고 하는 얘기. 그 자리에 있는 돌 어떤 존재 전봇대 뭐 이렇게 물건 사물 나쁜 놈들 나쁜 놈들이야 왜 얘 한물멍 됐는데. 아 그렇네. 어. 아 요번 주에 만나서 안경 얘기 없으면 안 할 거야. 안 하겠죠. 라임님이 남겨주신 후기예요. 너무 멀어. 아 내가 가까이 갈게.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첫 청취자를 잊지 않을 거라는 문웅님의 의리의리함에 고개도 끄덕거려지고요. 암요 첫정을 잊으면 못 쓰죠. 무명이라는 사람이 궁금해서 듣기 시작했는데 자꾸 문웅님의 독특하고 재치있는 진행이 남네요. 특히 복식 웃음요. 아일랜드 내 멋대로 해라 인정욱 작가님의 캐릭터들처럼 톡톡 튀고 블리블리 러블리 훗. 아 이분 너무 이러지 마세요. 러브 커넥션은 처음 듣는 곡임에도 귀에 쏙 들어오는 쉬운 멜로디고 내 눈박이 나무미 쑤시기 빨리 발음하면 욕같이 들리네요. 내 눈박이 나무 밑 쑤시기. 내 눈박이 나무 밑 쑤시기. 내 눈박이 나무 밑 쑤시기. 더 빨리. 내 눈박이 나무 밑 쑤시기. 내 눈박이 나무 밑 쑤시기. 나무 밑? 않은, 나무 밑? 뭐 욕같지 않은데요? 내 눈박이 나무 밑 쑤시기에 아이피스도 중독성 있는 연주네요. 초보라서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건 아닌지 옆차선에서 위협, 공포운전을 하는지 살피느라 아직은 차 속에서 음악을 즐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엔딩곡은 왜가리세야, 왜가리세야인가요? 흥을 아주 모르시진 않는 듯. 그렇습니다. 제가 흥을 모르지 않아요. 전 에피소드를 다 듣긴 들었는데 리뷰를 쓸 엄두가 나지 않네요. 남기더라도 장기 출장 다녀온 후에나 가능할까 싶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네. 네, 그 일부 아우트로에서 새야새야를 넣은 거는 그 무능이가 새 날아다닌다고 깍 깍. 야, 깍깍 그러지 않았어. 깍깍 아, 이거야. 아, 응. 그리고 나서 되게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어보는데 편집을 하는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서. 그러하다. 그것이 그렇지. 만족스러웠다. 새 타령을 넣어야겠다. 해서. 나는 새 말을 할 줄 안다. 새 타령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중에 방송을 올리고 나서 또 얘기를 했는데 문흥이가 1부에서는 새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거든요. 2부에서는 나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들어갖고 너한테 몇 분 어디에 나온다고 얘기해줬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2부에서는 새 소리가 몇 분 나온 적이 나도 들리는데 1부에서는 거의 나도 못 들렀는데 헐 난 바로 들었는데 문흥이가 아 여기서 새 소리 나온다고 그런 얘기 나한테 해주고 너한테 노래 틀고 있는데 중간에도 새 소리 한번 났어. 아 그래요? 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친구입니다. 아, 나 새 싫어. 어쨌든 지금 뒤에 댓글에도 이제 저희가 댓글을 남겨드리긴 했는데 그 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됐겠죠. 이제 출장 해외 출장을 가신다고. 저를 드릴게요. 안 됩니다. 저를 드릴게요. 안 돼요. 왜? 방송을 녹음할 사람이 없어져. 난 쓸데가 없나? 쓸데가 없지만 저를 드릴게요. 오늘 지금 들어보셨지만 피아노 연주도 잘하고요. 가끔 청소 용역처럼 청소도 잘합니다. 네, 청소도 잘하고 만능 재주꾼입니다. 딱히 귀엽진 않아요 근데 얘가. 아니야 귀여워요. 성격이 왔다 갔다 해요. 아 맞아 그런 거 좀 있어요. 저 자식이. 어쨌든 해외 출장을 갔다 오신다고 하니까 꼭 해외 출장을 갔다 오시면 꼭 주소랑 이거 남겨주시면 제가 라임님한테 고마운 마음에 단감이라도 한 줄 보내드릴게요. 청도 반시나 뭐 이런 거 맛있으니까. 전 절 드릴게요. 뭐? 네 그러세요. 어쨌든 저는 솔직히 실망스러운 게 지금 출장 중에도 후기를 남겨주실 줄 알았는데 야 너 왜 자꾸 그러냐. 소식이 없네요. 좀 실망했습니다. 에이 이상해. 그 다음 후기가 지나간 발자국님. 대체 이 방송은 얼마나 날려먹는 겁니까? 2회 중 한 번은 날려먹는 듯. 앞서 맨날 말씀드렸죠? 녹음 사고 무능님 힘드시겠어요. 이런 무명님 데리고 다니느라. 마지막 음악 정말 좋네요. 아항. 그 뭐 레이차스 역시 됐고. 근데 방송 사고에 대해서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회 중 한 번은 날려먹는 정확하게 알았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그중에 한 번은 얘가 실수한 것도 있고요. 내가 뭘 부채질. 아 바람. 예.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어? 그러잖아? 그렇잖아. 다음 후기는 다음 후기는 이노베이터. 이 친구도 이제 어쨌든 저희 팟캐스트 쪽에서 아는 친구입니다. 좋은 걸 접했을 때 두 가지 반응. 널리 알리고 소문내고 싶거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만 간직하고 싶거나. 키치 아이콘은 후자네요. 분명히 귀로만 듣고 있는데 영화를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주변 환경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소음이 아니라 장면을 연상시키는 공간감을 전해주네요. 아 좋다. 이렇게 했는데 불만은 이래서 순위가 낮은 거야. 니네들이 알리지 않아서. 아 이 친구 오타 냈어. 아, 오타 좀 내면 어때요? 그런 거는 저 괜찮고요. 나쁜 정치자 같으니라고. 나하고는 친구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자. 아 내가 이거 가사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여기 적었는데 새끼손가락에 새끼를 지네가 알아서 별별 표시로 바꿔놨어. 그렇죠. 필터링을 해놨죠. 새끼손가락이 뭐. 새끼라는 말을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요. 그러면 새끼손가락에 그 새끼라는 필터를 거르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객기손가락이라고 써야 되나? 새끼. 아, 애기손이라고 쓰면 되겠다. 그렇죠. 왠지. 아, 오케이 알았어. 근데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배경음악이 오늘은 없어요. 지금 좀 추워서 차 안에서 녹음을 하고 있어서. 네 차 좋아. 네. 훌륭해. 어쨌든 그 내 차는 이렇게 접어서 여기 앉으려고 그러잖아? 너랑 내가 접혀 있을 거야. 장작값을 입금해 주시면은 장작감을 어디 가서 내가 장작 사다가 불 때 갖고 여기다가 합쳐서 넣을 테니까 입원화에 합쳐서 넣을 테니까 장례값을 입금해 주세요. 뭐래. 그 다음에는 뭐 우리 친구 아브락삭스. 아브락삭스가 그냥 아 그 여기서 한 마디 걸리는 말이 언제 올라오냐고 막 그러는데 하. 업데이트 늦어지는 거는 저 편집 노예가 게으름 부리는 거라고 지금 문웅이가 댓글을 달았는데 저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막 여기서 막 때려달라고 실감나는 사운드 지금 때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좀 전에 네가 주먹으로 내 주먹을 쳐, 주먹으로 내 무릎을 쳤지. 치진 않았죠. 그냥 꾹꾹 눌렀지. 네. 감정을 실어서. 네, 정말 쳤으면 닥쳐라 하는 느낌으로 그 입 다물라. 여기까지 후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노래를 휴식을 위한 노래들 이불 밖으로 나가지 말자 선곡한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 듣겠다 이러다가 이 노래는 일본 힙합이라 그래야 되나 이 사람들은 그냥 나는 알고 있기로는 힙합 그룹으로 알고 있었어. 아, 힙합 듀오야. 둘이 같이 랩을 하고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인지도를 확 올렸을 때가 보아랑 같이 노래했을 때. 그래 그래 그래서 아, 이름을 들었었어. 엠플로라고. 근데 그냥 나는 팝이라고 생각해 이 정도면. 전자음악 기반으로 한 팝송인데 이제 이거는 보아랑 같이 썼던 앨범 전에 나는 더 먼저 알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시리즈가 있어. 앰플로 러브스 보아, 뭐 앰플로 러브스 멜로디, 앰플로 러브스 류헤이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드는 보컬들을 데려와가지고 보컬을 많이 집어넣고 자기들은 랩을 한두 소절 정도만 하고 그런 식으로 노래를 만들었는데 거의 그 시절의 끝물이었던 것 같아 이 노래가. 그래서 리에 후라는 리에 푸라 그래야 되나? F.U. 나는 중국 사람이지. 그렇지. 이랑 같이 만든 노래인데 아 너 왜 노래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플로튼 플로우. 이게 기본적으로 중국 보컬의 특징 같은 거? 약간 묘하게 콧소리 많이 들어가고 막 흘러가는 듯한 이렇게 구비구비 있는 그런 느낌? 이히 하면서 하는 그런 약간, 느낌 약간 있는 게 그리고 앰플러도 뭐 아마 교포일 거야 이 사람들도 맞아 그래서 주로 영어로 많이 쓴단 말이야 이 여자도 보니까 느낌이 교포인 거 같아 그럴려나? 중국 본토 사람이 발음이 이 정도로 정확할까? 특히 노래를 그런, 부르는데 난 그런 인상을 그려서 그런 거 받았어 발음에 대한 인상을 받았어 그래서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앰플러 노래 중에 제일 좋았어 그냥 딱 반했어 그리고 되게 편한 거야 그때 또 워낙 레게를 좋아하기도 했고요 앰플러 평소 때 랩하는 거 들으면 나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여기 이렇게 목이 눌린 듯한 소리가 들 때가 많아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구식이지 이렇게 좀 그래서 이 사람들 랩하는 부분은 좀 듣기 싫었던 때가 몇 번 있었거든 노래는 괜찮은데 근데 이 노래에서는 되게 적절했어 모든 게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늘어지고 싶을 때 늘어지고 싶을 때 그 이 노래를 앰플러라는 그룹을 내가 듣고 있기로는 예전 어떤 곡을 들었었는지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보아나 이제 한국인 그 얘네들이 작업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몇 곡 정도를 찾아서 들어봤을 때는 기억이 그 전에 노래는 좀 더 힙합스러운 곡이었던 것 같은데 옛날 노래는 더 힙합스러운 곡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더 팝에 가까운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발음에 대한 부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아 일본 그룹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컬이 일본이 아니거나 혼혈이거나 그런 생각을 했어 이 지금 음반 제목을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근데 노래를 들어보니까 앰플로 러브즈 리에프라고 돼 있는 그러니까 러브즈 시리즈로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뒤에 보컬을 따로 붙여가지고 한 시리즈 중에 하나더라고 근데 이게 이제 그룹 멤버나 멤버가 일본인 작곡가 타쿠가 있고 그리고 래퍼 래퍼 버발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버발. 이제 류현기 씨라고 한국 제일교포 아 그랬어? 제일교포 제일교포인 거고 그 두 멤버로 해서 원래는 전 멤버가 콜롬비아계 여성 보컬이 리사라고 있었는데 리사가 탈퇴를 하고 리사가 탈퇴를 하고 이제 그런 이런 식의 프로젝트 러브스 앨범, 시리즈가 나왔지 러브스 시리즈가 나온 거고 앰플러가 처음에는 그냥 기왕 하는 김에 이제 앰플러 그 밴드 이름이 뭘까 찾아보니까 미디어라이트 플로우의 약자가 돼갖고 미디어라이트는 미디어하고 미티어라이트를 합성한 합친 말 그게 무슨 뜻인데? 그러니까 일본식 발음으로 하면 메테오라이트 그러니까 운석이지 운석 미디어 플러스 미디어라이트 미티어라이트 그냥 그 조어지 미디어 그 운석 같은 미디어 같은 거 그리고 플로우는 그냥 랩에서 많이 쓰는 그런 플로우에서 앰플로라는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지었던 것 같은데 그 노래가 말랑말랑하고 많이 간질간질하지 않고 리에프가 어느 나라 사람일까 싶었는데 확실히 그 보컬에서 들리는 그 약간 중국애스러운 근데 중국애치고 근데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 중국 애들이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 그 정도 그 발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 전반적으로 나는 거의 확실히 교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리에프가 근데 리에프 교포라고 하면은 물론 교포 뭐 2세나 3세로 내려가면 이제 성도 뭐 바뀌니까 근데 푸라는 성이 중국 성이라고 성은 안 바뀌지 성은 안 바뀌면 리에프면 이게 어디 교포 그러니까 중국 부모님은 중국 사람이고 아니 부모님은 중국 사람이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왜 앰플로가 일본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작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 아 그렇지 뭐 리사도 콜롬비아계였으니까 근데 콜롬비아 계니까 완전히 저것도 아니었던 어쨌든 한국 애들이랑 많이 작업을 했었던 모양인데 나는 많이 노래를 들어보지는 않았어 근데, 노래방에도 몇 곡 있어 아 진짜? 그러니까 이름은 되게 많이 들어봤어 앰플로 이름 많이 들어봤고 좀 내가 쉴 때 듣기에는 왠지 간질간질하다는 느낌을 조금 받긴 했어 보컬 여자 보컬 때문에 이 내가 확실히 너 좀 이따 얘기하자 그래 간질간질한 간질간질한다는 느낌이 나는 뭔가 있어서. 따뜻한 느낌이 있는 게 내 심에 적당하다고 생각했거든 약간 따뜻한 느낌인가? 난 나른하고 따뜻한 느낌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지금 순서를 생각해봤는데 요거에 대비해서 내 노래를 I don't wanna know, no, no, no. Who's taking you home, oh, oh, oh. I'm loving you so, so, so, so. The way I used to love you, no. I don't wanna know, no, no, no. Who's taking you home, oh, oh, oh. I'm loving you so, so, so, so. The way I used to love you, oh, I don't wanna know. Wasted. And the more I drink, the more I think about you. Time I go out, yeah. I hear it from this one, hear it from that one, that you got someone new. Yeah. I see we don't believe it. Even in my head, you're still in my bed. Maybe I'm just a fool. No more trying to make me jealous on your birthday. You know just how I make you better on your birthday. Oh, do you like this? Do you, will you like this? Do you lay it down for you, cause you put it like this? Matter of fact, never mind, we gon' let the past be. Maybe he is right now, but your body still. I don't wanna know, no, no, no. Who's taking you home? Oh, oh, oh. 이 노래는 내가 힙스터란 소리를 들을 줄이야. 이번 달 10일 이번 달 12일인가? 10월 12일 날 나온 마룬5의 Don't Wanna Know. Don't Wanna Know. Don't Wanna Know. 피처링은 켄드릭 라마 같습니다. 우리 그 애덤 리바인이 마룬5의 리더 보컬이자 애덤 리바인이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 뮤직비디오 봤어? 그 포켓몬을 패러디한 거잖아. 포켓몬고. 어, 포켓몬고를 패러디하는데 얘네들이 약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몬스터 옷을 입고 그러니까 몬스터가 그냥 자기야 그냥 어 자기인 거야. 그래서 멤버들이 몬스터고 이제 팬들처럼 보이는 애들이 핸드폰을 들고서 팬이 아니야 잡으려고 뛰어오는 거야. 근데 아니 근데 어. 뭐냐면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여기에 마룬 5 멤버가 아닌 사람이 두 명이 더 나오잖아. 한 명은 뭐 바인 그 SNS 있거든. 바인이라고 VIN이라고 그쪽에서 되게 유명한 여자고 아. 그 여자 캐릭터는 그거고. 아 그래? 그리고 네가 처음에 이 노래를 나한테 보내줬을 때 어. 유튜브 그 뮤직비디오에서 바로 다운 음원을 나한테 어. 보내가지고 어. 뮤직비디오 그 순서대로 어. 그냥 소리가 들어갔잖아. 근데 내가 그때 너한테 막 반문했던 게 네가 뭐 여기 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멤버들이 나온다 어. 뮤직비디오 나중에 봐라 이렇게 어. 얘기를 하길래 근데 내가 딱 듣자마자 했던 게 마지막 부분에 다른 사람이 나오지. 그거 다른 사람이 나오잖아. 어, 어. 근데 내가 너한테 그때 그랬었어. 연기자. 연기 너무 잘한다고. 어, 어.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멤버가 연기를 이렇게 잘해? 이랬는데 봤더니 역시 연기자였어. 어, 그 사람은 아니지. 어. 그 사람 빈스 본이라는 배우야. 아 그래? 어, 내가 어.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이야. 아. 그러니까 그 댄 스틸러랑 같이 영화를 많이 찍었어. 아. 코미디 영화들을. 어, 그래 배우급일 것 같긴 했어. 뮤직비디오. 그냥 보면. 배우급이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어. 사람이야. 아, 그래? 제니퍼 애니스톤이랑 사귀었던 사람이야. 아, 그래요? 그 급이야. 어, 어. 몰라요. 어, 어 어쨌든. 그래서 그 이제 그 몬스터 복장을 한 멤버가 아닌 다른 사람은 그 둘이 나오는데 이 둘도 쫓기잖아 그런 식으로. 내가 느낀 건 뭐냐면, 그리고 빈스 본하고 하는 대화에서 느낀 게 뭐냐면, 아 너무 지쳤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맨날 뛰어다니고 도망을 쳐야 되냐. 오늘부터 그만두자. 어? 바로 지금. 어? 여기 아니면 누가 그러겠어요. 둘이 술 마시면서 술집에서. 그러다가 사람들이 악 하고 오니까 와 이러고 튀잖아. 근데 내가 그때 느낀 게 연예인이라는 느낌이었어. 누가? 에드 리바인이? 아, 그 몬스터들이. 그 몬스터들은 연예인이다. 아. 쫓아오는 거는 팬들인 거야. 아, 그거를 패러디한 걸 수도 있네. 나는 그 느낌이었어. 포켓몬고라는 소재를 붙여서. 그럼 여자애도 그렇지. 연예인이고. 그렇지. 아, 그 포켓몬이 아닌 사람들은 일반인이고. 그래서 팬들이 막 사방팔방에서 못 살게 구는 그런 느낌으로. 집에 수영장에서 쉬고 있는데 담 넘어서 또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막 파파라치 같은 그런 느낌? 나는 그래서 그런 레이저로 처치해버리고 손으로 레이저 빡 사서 이렇게 이러면서 그렇네 나는 그냥 약간 사람은 아니구나 일반인이 아니구나 뭔가 다른 거 something difference라고 생각했는데 그 두 명 때문에 그 생각이 들었어. 여기 뮤직비디오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뮤직비디오 내용상으로는 애덤 리바인이 이제 멤버도 그렇고 그 포켓몬 그런 어떤 놈은 문어고 뭐 이렇게 얘는 이제 거북인데 나 그 문어 좋더라. 파란색 거북이 문어 되게 좋더라. 문어를 특별히 좋아하는데 나 문어 좋아. 파란색 거북이가 애덤 리바인인데 문어 색깔도 마음에 들어. 옆에 혀가 이렇게 쭉 나와있고 근데 얘네들이 이제 공연을 하고 뮤직비디오를 찍고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중간에 그 뮤직비디오 감독이 원래 걔네들이 쓰고 다니는 그런 카우보이 모자 같은 거. 근데 걔네들이 쓰고 다녀? 평소에? 평소에 쓰고 다닌다기보다는 즐겨 썼던. 아 그래? 왜냐면 그 뮤직비디오 감독이 그 모자를 보여주면서 너네 뭔가 더 필요하다. 그래. 뭔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커. 하고서 모자를 내밀는데 얘가 아 그거 좀 우리 캐릭터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했더니 뮤직비디오 감독이 이게 왜? 이거 섹시한 거야. 이거 섹시한 거 좋은 거야. 펄처럼. 근데 나는 그래서 그 뭔가 펄을 비아냥거리는 건가라고 생각했거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걔네도 원래 그런 거 즐겨서 하는데 원래 그게 걔네의 복장인데. 야 그래서 결국에 술집에서 술 마실 때는 뒤에 나오는 뮤직비디오는 그 모자 쓴 채로 찍었어. 아 그랬어? 그거는 내가 놓쳤는데. 야 씨 나 한 번 봤는데. 야 너무한다. 대단하다. 너무 집중을 안 했구나. 그거 아 그래서 그랬나 보다. 그 어쨌든 그 뮤직비디오에서 이제 뮤직비디오도 찍고 대공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뒤풀이를 하는데 그 대공연 하기 전에 이제 어떤 여자 처음에 뮤직비디오 초반에도 처음에 이제 얘가 녹즙 갈아 마시고 운동하고 요가하고 그러다가 탁자 위에 있는 그 여자 포켓몬 사진을 보고 또 푹 쓰러지고 이제 어떤 여자하고 헤어진 상태였던 그렇지. 거지. 여자하고 헤어진 상태였던 건데 그래서 공연 중에 이제 만나가지고 막 쫓아가고 둘이 도망 다니는데 사람들이 또 쫓아와서 이제 공중으로 날아가서 없어지고 대공은 끝나고 나서 뒤풀이를 막 파티를 막 시끌벅적하게 하긴 했는데 멤버들은 여자들이랑 막 놀고 있고 막 문어는 야, 애초에 걔도 옆에 빨간벗은 여자 두 명이 같이 누워 있었잖아. 그렇지. 그거는 이제 술 취해서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 어쨌든 그 여자를 계속 찾아 헤매긴 하는데 이제 공연이 끝나고 나서 막 그 멤버들 사이에서 그 여자의 흔적을 찾는데 멤버들 문어들은 막 여자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팔다리 흔들고 있고 막 그러다가 결국 쓰러져서 이제 그 여자애를 못 찾게 되는 내용이지. 찾긴 찾지. 다른 사람이잖아. 다른 사람이었냐? 다른 사람이야. 말을 걸었는데 여러 번 비교해봤는데 아 그래? 다른 사람이라서 그냥 하고 이제 끝나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술집에서 광란의 그거에 대해서 아 우리 이러면 안 된다 하고 사람 몰려오니까 구토하고 도망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뮤직비디오가 되게 귀여웠고 그 이 노래는 그냥 어쩌다가 그냥 들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노래 제목이 알고 싶지 않아잖아. 알고 싶지 않아. 아 몰라 그냥 쉬고 그 나는 이제 쉬고 싶을 때 워낙에 신경을 써야 될 일이 많고 성격이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잖아. 일도 그렇거든. 평상시에는 이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를 내가 쉰다는 거는 그게 어느 정도 넘어섰을 때 역치를 초과했을 때 아 그러니까 과부하 걸릴 때 과부하 걸려서 폭주돼서 회사 저 못 나가요 하고 그냥 누워 있을 때 아 몰라 그래서 그래서 알고 싶지 않아 몰라 가사로 따지면 우연히 생기는 선곡이긴 했어. 이게 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러면서. 몰라 몰라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한테 묻지 마. 몰라 나한테 전화하지 마. 몰라 몰라.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왜 나한테 그래 막. 몰라 몰라. 가사는 조금 뭐지 이제. 그냥 헤어진 여자에 관해서 생각하기 싫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대부분 그런 얘기. 그래서 가사 내용은 정말 그게 다네 그냥. 신경 안 쓴다고. 누가 너를 집에 데려가고 사랑하는지 알고 싶지 않다고 막 그런. 넌 내 생각을 하긴 하냐? 이런 거. 넌 찌질 행복하냐? 찌질. 넌 행복하냐? 약간 그런 찌질 코드하고 뮤직비디오하고 이렇게 섞인 건가? 왜냐면 뮤직비디오는 약간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 그냥 그리워하는 내용이지. 근데 이제 가사로는 그냥 약간 노래 가사 중에 흔하게 나오는 그런 찌질의 코드. 그렇지. 찌질의 코드. 약간 그래서 그냥 통통 튀는 그 즐거움이 그냥 그런 내 여러 가지 그 신경 쓰임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는 역할. 나는 이 노래 자체로만 생각하면 마룬5는 어쨌든 어떻게 거의 팝음악이라는 밴드잖아. 그럼. 근데 되게 지금 자신감의 절정에 이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너 나한테 저기 녹음 전에 그런 얘기 까먹지 말고 해달라고 했는데 자본에 의해서 하고 싶은 음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점에 딱 올라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얘네한테 기대하는 음악이 아니라 그냥 지네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좋은 걸 다 가져와서. 모르겠어. 내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애덤 리바인이 그 영화에 나온 노래 때문에 엄청 떴잖아. 그리고 그 전에 제일 유명했던 건 디스러브잖아. 보면 스타일이 확 달라 이게. 보컬부터 시작해서 달라져 있지. 많이 뭐 슈가 달라. 때도 그렇고. 뭐. 슈가. 그건 모르겠다. 아 슈가도 이거랑 거의 흡사해. 아 그래? 그러면 슈가 때 이미 이쪽으로 가 있었던 거야? 확 넘어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연연하지 않는 느낌? 그냥 내가 좋아하면 너네가 따라오겠지 하는 느낌? 그러기에는 너무 대중적인데. 그런가? 그럼 굉장히 대중적이지 그냥. 그냥 나는 워낙 우리나라에서는 맨날 좀 인기 있는 가수들이 맨날 똑같은 노래만 부르잖아. 어느 정도 인기를 얻은 사람들이 뭐 자기 스타일 막 이러면서 그냥 그게 되게 싫었거든. 늘 똑같은 노래를 하는구나. 저래야 돈이 벌리니까 라고 생각했거든.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에이씨 부럽다 미국 돈의 힘 이런 생각을 했지. 근데 정말 미국이 부러운 거 뭐냐면은 취향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나는 그 미국에서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이건 약간 노래하고는 별개의 얘기인데 B급 영화가 극장에 걸리는 거. B급 영화가 극장에 걸리고 그 영화가 계속될 수 있도록 관객이 들어오는 거. 난 사실 미국에서 그게 제일 부러워. 근데 어쨌든 아까 뭐 이렇게 선곡에 대한 차이점을 얘기하려는 건데 노래 틀다 보면 나온다는 거지. 자 다음 노래는 왜 지루했냐? 왜 갑자기 줄이냐? 줄여 줄여. 이 노래는 일본 그 원맨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 제지다 그란드라는 사람이 토모라는 보컬을 데려와서 만든 앨범에 있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원곡보다는 이게 지금 프리템포 리믹스 버전이거든? 근데 내가 이걸 아무리 들어봐도 도대체 어떤 리믹스인지 감이 안 잡히는 거, 원곡이 어떤지. 원곡을 들어봤어. 전체적으로 뭐랄까, 피치를 늘려놓은 듯한 느낌이야. 원곡이 이게. 이거보다? 아니 이게 늘려놓은 듯한 느낌이고, 원곡은 사실 보컬까지 그렇게 효과를 확 줘버려가지고 보컬 목소리나 발음 같은 것도 약간 뭉개졌어.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거기에 그냥 애들 소리라든가 막 이렇게 좀 더 밝은 느낌 나는 그런 그런 걸 몇 개 더 집어넣은 버전이야. 근데 원곡보다 이게 되게 되게 많이 좋아. 나는 이 보컬이 정말 특이하다고 생각했거든, 처음에 들었을 때는. 나 이건 그만큼 있는 사람이 아닐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노래를 이렇게 부르지? 생각을 했는데, 원곡 부른 사람은 그냥 이거보다는 좀 더 흔한 일본 보컬 같은 느낌이었어. 물론 따뜻하고 막 그런 느낌은 있긴 하지만, 근데 가사를 전혀 뜻을 모르겠어가지고. 휴식하면 생각났던 이유는, 난 이 노래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뭐 노래 내용도 전혀 모르니까 그냥 드는 느낌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큰 창이 있는 공간에서 햇빛이 쫙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럴 때 보면 햇빛 그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되게 넓은 데서는 먼지 날아다니는 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움직임이 크지 않아서 먼지가 되게 천천히 그냥 쓱 하고 날아다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 그래서 이걸 들으면 그냥 그렇게 따뜻하고 편하고 좀 깨끗한 느낌? 그런 게 들어. 우미돌이라는 말이 바다새. 바다새라는 말이고. 그 나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거의 안 나와. 그래서 너도 노래에 대한 감상만 얘기해. 아니 근데 가사에 대해서 우리 그 아는 지인이 가사에 대해서 혹시 시간이 되나 해서 물어봤는데, 난 왜 그날 이후로 움직일 수 없는 걸까? 뭐 귀찮은 눈보라 혼자서 드는 잠자리 한숨을 바람에 날려서 갑작스레 튀어나온 시선 너머로 반짝이는 빛의 우주가 있어. 양손에서 내던져버린 그때 수평선에서 날아오른 새. 약간 뭐랄까, 굉장히 워낙 만연체로 쓴 시 같다. 이 친구도 가사가 있으면 좀 더 번역이 쉬웠다고 했을 텐데, 약간 어렵다고 듣고 그냥. 듣고 그냥 얘기를 해서. 그리고 나는 왠지 어렵다고 한 이유가 그것도 있을 것 같아. 그 늘려놔서. 아, 발음을 피치를 늘려놔서 그런 걸까? 전체적으로 난 그 보컬의 피치가 그렇게 늘어져 있다는 느낌은 별로 나도 못 받았는데 쐈었는데. 원곡하고 비교해봤어. 원곡을 안 들어봐서는 모르겠고, 그 기존에 난 처음에 드는 생각이 일본 사람이긴 한가? 헌혈인가? 왜냐면 워낙에 네가 나한테 들려줬던 일본 노래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던 공통적인 특성 같은 게 있었거든. 선호하는 약간 조른다거나 그리고 원래도 약간 일본 애들이 부르는, 여가수가 부르는 경우에 독특한 뉘앙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이 노래에는 별로 없어서 약간 다른 느낌을 주는구나.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감정이 그 보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좀 드라이한 상태라고 느껴졌거든. 굉장히 어떤 그 희노애락이 별로 없는. 그렇다고 되게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많이 줄어들어 있는, 채도가 좀 빠져 있는 듯한 느낌. 채도가 우리가 늘상 보는 풍경보다는 채도가 좀 빠져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보통 노래를 들을 때 감정 있는 노래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낯설었다는 생각이 좀 든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었어. 그리고 원래 쉴 때 듣는 노래가 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재즈곡도 듣고 있으면 되게 감정 소모가 많이 되는 편이거든. 근데 이 노래는 그런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 재즈 편곡이고 보컬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정 소모 없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듯한 느낌. 그냥 이렇게 딱 널브러져 있기에 딱 속 먼지 떠다니는 그런 곳에서 햇빛 보고 있는 거. 괜찮았어, 좋았어. 이 노래 이 노래가 요번 선곡 때는 유난히 더 좋았던 것 같아. 그런 주제에도 더 맞다고 느껴지고. 그러니까 주제를 얘기했을 때 나는 이 노래가 제일 먼저 떠올랐고 나도 주제를 얘기하면서 이만 이런 노래가 또 없지 이런 거. 그러니까 너의 휴식하고 나의 휴식하고는 좀 다르지만 너의 휴식에 그거를 생각을 해볼 때. 아 근데 네가 네 휴식이 어떤 건 과부하가 걸려서 오는 거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고 나니까 이해가 간다. 내가 아까 너 휴식의 느낌이 다르다 그랬잖아. 근데 내가 네 선곡을 보고 들으면서 이거 어떻게 쉴 때 듣지라는 생각을 했거든 나는. 너무 그래 이따 얘기 나오면 할게. 노래 나오면. 어쨌든 내가 오른 곡은 여러 가지 휴식에 대한 그런 게 좀 써 있긴 한데. 그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이제 정말 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 뭐 예를 들어 일요일 아침에 늦잠 자고 났을 때 휴식 같은 거. 난 다 그런 느낌이야. 내가 이렇게 선곡을 되게 고민스럽게 하긴 했는데 그런 종류의 휴식은 딱히 생각나는 노래가 없었어. 그런 종류의 휴식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맞는 곡을 이렇게 떠올리지는 못했어. 그래서 아마 그 선곡은 빠졌어. 그나마 제일 가까운 게 김광민이라고 해야 될까? 그랬습니다. 예예. 다음 노래.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들읍시다. 시라고도 하고 범프라고도 하는데 그 밴드 소개를 좀 노래는 그 마법의 요리 너에게서 너에게로 라는 뜻인데 팬 이름은 치킨이고 노래 제목은 마법의 요리야? 아 범프 오브 치킨이 그 범프가 찢다 부딪히다 뭐 이런 뜻인데 범프 오브 치킨이 무슨 뜻일까? 약자의 반격, 겁쟁이들의 반격이래. 아, 그런 뜻이래. 그 신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뭐 그런 건가? 얘네들 네 명이 전부 다 79년생이고, 네 명, 네 명이 전부 다 같은 초등 유치원에 다녔고, 초등학교인가는 그 세 명이 다녔다가 나중에 다시 또 네 명이 다 합치고. 그래서 원래는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농구부로 진입을 해, 농구부로 다 들어갔는데. 키가 커? 그걸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만년 후보인 거야 네 명이 다. 그래서 그냥 저거 하고 그 밴드를 결정을 해서 비틀즈 카피를 했는데 비틀즈 카피를 해서 이제 공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밴드를 가게 된 케이스. 그 내가 원래 얘네들을 알았던 거는 기생수 그 OST를 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노래가 있는 거야. 기생수 좋은 노래가 있어서 그 두 가지 두 밴드 두 개를 좀 알게 되는데 기생수 OST에서 거기서 무슨 라스베가스라는 밴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범퍼 오브 치킨 얘는 되게 오래됐잖아. 우리나라에도 인기 많고 인기 많았는데 그전에는 노래를 이렇게 굳이 찾아 듣거나 그러진 않았어. 들리면 듣고 막 그랬는데 OST로 나온 노래 듣고 나서 그러고 나서 노래를 좀 더 본격적으로 찾아갖고 이제 확실히 들었던 건데 알고 보니까 도라에몽이나 원피스 같은 OST도 많이 하고 걔네들한테는 일본에서는 국민 밴드라고 하더라고. 근데 리더가 좀 특이한 게 보컬이 작사 작곡을 다 하는데 약간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너처럼 되게 특이한 성격인 거야. 주관 야, 내가 어디가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라는 뭐 그런 생각. 그리고 그림을 잘 그려. 그림을 잘 그려서 자켓 표지 그림도 거의 다 애가 그렸고 그리고 그 자주 그리는 애가 목도리를 한 그 고양이가 있는데 요런 그림을 되게 자주 그려. 얘를 습관적으로 많이 그려. 얘 고양이 이름도 있었는데 아 니콜이라고 이름도 붙여서 이렇게 얘 그림을 되게 자주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어. 4인조 일본 애들 4인조 그 비틀즈 영향을 받은 밴드가 많이 있는데 유명한 애가 미스터 칠드런 있잖아. 근데 미스터 칠드런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하게 듣기에는 좀 더 감정 소모가 커. 좀 더 곡이 극적이야. 난 이 노래도 충분히 극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성공을 하게 됐어. 약간 좀 벗어나긴 하는데 이거를 성공을 하게 됐던 거는 다른 이유가 있고 어쨌든 미스터 칠드런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 전반적으로 곡이 감정 소모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그 범퍼 오브 치킨으로 많이 이제 돌아섰지 나중에는. 근데 알고 보니까 미스터 칠드런이나 뭐 범프나 세카리노 오아린가? 아니다 너 좋아하는 데가 누구 있다 그렇지? 그 아 하여튼 그건 생각이 안 나고 하여튼 같은 레이블에 소속이 돼 있고 혁오도 얘네들이랑 같이 작업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 레이블에서 뭐 그 노래가 특히 범프 오브 치킨 같은 경우는 최근 곡을 제외하고는 그 예전 곡은 되게 착한 노래를 많이 불러. 이런 동창이고 동갑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소재로 한 노래들이 굉장히 많아. 뮤직비디오를 봤을 때도 어린이가 등장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나는 그 쉰다는 거를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뭐였냐면은 내가 친구들? 아니 내가 쉬었을 때 제일 즐거웠을 때는 그게 확 생각이 나더라고. 일요일 아침에 그 만화 봤던 거. 일요일 아침에 만화 보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쉬어도 쉬는 게 아니거든. 근데 그때는 정말 쉴 때는 쉬어 놀았던 것 같아. 정말 그 집에서 깔아져 있을 때는 정말 깔아질 수 있었던 것 같아. 지금은 깔아져도 깔아지지 못하지 사실은. 머릿속이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땡땡이로 쳐도 완벽히 깔아지지 못하거든. 정말 뭐 술에 취해서 숙취로 쓰러져 있지 않은 이상은. 지금 어쨌든 그래. 그 쉬어도 정말 쉬지 못하는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쉬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휴식이라는 거 생각했을 때 어렸을 때의 그 이미지가 생각이 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범퍼 오브 치킨 노래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 이 노래 가사가 또 좀 이렇게 여운이 있는 게 그 마법의 요리라는 말이 그런 얘기거든. 여기 가사 중에 나오는데 꾸중을 두른 후에 저녁 식사는 불가사의하다. 저것은 마법일까? 자꾸 눈앞이 흐려진다는 아, 거야. 눈앞이 흐려진다는 거야. 먹는데. 맛있게 먹는데. 되게 귀엽다. 어. 그리고 뒤에 가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정의의 로버트 검으로 긁은 피아노 보란 듯이 흠집 투성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나중에 이제 잘할 거야. 전하고 싶으니까 제대로 얘기해서 알아주었으면 하니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아무것도 모르겠어. 너의 소원은 분명 이루어져. 기대하고 있어도 좋아. 앞으로 만나게 될 보물은 보물인 채로 낡을 거야. 확실히 빨강이었던 세발 자전거 어디든 갈 수 있었어. 수염 할아버지가 준 곰은 자세히 보니 강아지였지. 플라스틱 검에 무언가, 플라스틱에 무언가 검으로 상처낸 피아노 모양을 내려했어. 사실은 그냥 좋아지게 하려고 했던 거지. 잘할 거야. 친구를 원해. 서로 이해하기 위해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지가 완성될 때까지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 기대 이상의 것과 만날 거야. 하지만 각오하고 있으면 돼. 그 뒤에 가사가 되게 좋은데 무서웠던 아빠가 사실은 자상했고 즐거운 엄마도 운 적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할머니가 운이야? 좀 너 울컥한다. 감정이 되게 격하잖아 이게. 할머니가 너의 얼굴을 잃어버리기도 한 일, 할아버지가 그건 강아지야 라고 했다고 할아버지한테 말을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지? 감성 폭발. 우리 할머니도 치매였거든 막심하게. 그 치매로 되게 힘들었어 집이. 뭐 그런 여운이 있는 가사가 있었어. 되게 좋네. 그 뒤에 후렴에도 그렇고 꾸중 뒤에 식사는 불가사의 그 수수께끼는 네가 풀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너한테 설명을 해볼까 뭐 그런 얘기들. 그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이렇게 나는 과거로 미워하는 편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던 때는 그때가 아닐까. 그때 이후로 뭐 스타일이 워낙에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기도 하니까. 가사 내용까지 듣고 나니까 난 좀 더 안타깝다 그래야 되나? 근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좋아하니까 저대로도 괜찮은 거겠지. 근데 나는 이 노래가 왜 이렇게 노래를 딴따 하고 불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 가사 내용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시작부터 나나나나나나 그거는 얘네들이 비틀즈의 영향을 받았고 그게 이 노래풍은 헤이즈도의 노래풍이기 때문이야. 근데 헤이즈도 생각해봐. 헤이즈 나나나나 걔네는 나나나나나나나 그 부분만 빼고는 다 음을 그 정박에 맞춰서 내. 얘네처럼 딴따딴따가 심하지 않아. 나는 딴따딴따가 너무 과한 거야.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서 아니 왜 마지막에 나나나나나나나 이것까지 왜 이러지?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너무 과하다. 이렇게 부분 강조가 돼 있지 너무 않고. 너무 과한 거야.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내가 그거를 싫어하지는 않아 분명히. 나도 오늘 내가 처음에 왜 이게 이렇게 거슬리지라고 생각했다가 오늘 내가 선곡한 노래 중에 분명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딴따딴따가 많은 노래가 있어. 근데 그걸 비해서 이건 왜 이러는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 계속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난 이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나 보다. 저렇게 예쁜 가사면 왜 시작부터 그렇게 계속 딴따딴따 거려가지고 사람을 정신사납게 해. 근데 나는 범퍼버 치킨이 좋은 게 그 일본 애들이 특히 되게 그 이 노래가 범퍼버 치킨 친구는 좀 심하긴 한데 다른 노래는 좀 담백한 편이거든. 그리고 보컬을 좀 담백하게 불러. 다른 내가 알고 있는 그 일본 밴드 나는 더 담백했으면 좋겠어. 더 담백한 노래도 있어. 그래서 되게 좋아하거든. 음을 제발 정박에 내줬으면 좋겠어. 그거는 다른 얘기잖아. 딴따딴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과해 한 반 정도 빼달라고. 해방이 된다고 이렇게 좋은 가사를 써놓고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혼자 그래서 그 음을 다시 내 머릿속에서 재배열해봤어. 하여튼 음악쟁이들이랑 뭘 음악쟁이야. 음악쟁이잖아. 음악쟁이 아니거든. 피아노 그냥 치잖아. 이 노래가 싫은 거야. 피아노 잘 치잖아. 얘 피아노 잘 창법이 치니까. 싫은 거야 그냥. 미안해 친구야. 상무로 이렇게 해서 내 곡을 들어봤고요. 일부러 쉬었다 가겠습니다. 나란